트라우마 후폭풍의 뒤탈이 남아 수한 피기 다 잃은 face feel of a jason suffering pain 날 망가뜨려 놓은 상태 그러기 골문 trouble 깊이 아닌 직시에더는 악몽에서부터 now I'm like breakdown games tryna play now 뒤바꾸지 못해 now 지독한 drama kick me when I'm laid down 신음 속의 playground get out the way cause you love when I break down break down break down 날 깨부셔버려 break down break down my love You feed off of my flaws and failures Don't 날 무너뜨려버려 작은 척하겠다 Break down, break down, break down Take a shot, give all you got 매번 이렇게 시험해도 꼽히지 않아 남긴 전설 내 머릿속에 더 날 괴롭히지 않게 자기 사랑했었던 우린 결국 남은 거는 죄뿐인걸 남기고 싶었다고 너를 추억으로라도 근데 기억나는 건 You still love when I